함께있는 널 봐서 모든 걸 이제 단념해야겠지. 너의 지나친 무관심 속에서 내가 감춰야 했던 슬픔들 너를 바라보다 쓰러져 잠들어버린 내 사랑이라고 해도 그걸 무너뜨릴 자신이 없어 또다시